머리부터 Fantastic hair 어딜 가도 나에게 반해 이런 날 너만 몰라 처음인 네 앞에 서면 떨리는 눈빛이 너를 잘못 봐 모두의 남자인 내가 이렇게 한 사람 말을 입어도 넌 달라 넌 달라 예쁜 너의 미소는